자, 오늘서 요셉 이야기 세 번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대단하네,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스토리는요, 이 요셉의 언약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꿈과 그 언약이 그의 형인 유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특별함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선조들이 소망했던 그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될 때 자신의 유골도, 자신의 해골도 파서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부탁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5절,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죠. 우리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었던 삶은, 자신이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삶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자신과도 비슷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거기에 대한 예표적인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형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약속된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말씀 가운데 돌보신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돌봄을 행하실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쓸 때마다 이 단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오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실 거고 그들을 돌보신 가운데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시켜 나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카드,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그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해골을 메고 가 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끝은요, 요셉의 스토리의 끝은요, 총리 대신이 아니에요. 총리 대신이 되는 것으로 끝나서 요셉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짠짠짠,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요셉이라는 인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가나안에 그렇게 들여보낼 것이다. 요셉과 똑같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헬라어로 발음이 예수라고요. 그와 똑같은 예수로 모형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에 집어넣을 거야. 요셉은 자기의 삶이 그러한 모형적인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소망의 유언으로 끝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의 애굽의 총리 따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애굽의 총리 따위에다 되는 그런 지위와 신분 상승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생명, 참 구원, 그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모형이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인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에게서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을 거의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형들인 것이죠.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이 잘못 있는 형들 대신에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있는 형들 대신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죽은 것 같은 그 죽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와서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그 고난을 빠뜨린 형들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형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해 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어가실 거야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을 통해서 잘못 있는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일치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도 그 땅의 백성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고는 그에게 나와 절하는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꿈이었다고요. 요셉이 꾼 꿈이 이거였다고요. 그들의 형제들의 볕다니, 그리고 해, 달, 별, 그 11별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했던 그 꿈은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을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그 모든 것이 원죄, 인간의 타락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를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요셉의 그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똑같은지를 좀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일곱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를 더 제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요셉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뭐냐면요, 둘 다 성경에 보면요, 장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장남이었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장남은 누구였습니까? 원래대로 얘기하면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어떤 짓을 하죠, 나중에?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3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서모였죠. 그런데 그 어머니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는 야곱의 첩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어머니의 신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르우벤이 이런 이유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뭐 이해된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르우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레아죠, 레아. 레아의 정적이 누굴까요? 살펴봤잖아요. 레아가 누구를 제일 미워했을 것 같아요? 라헬을 미워했죠. 라헬의 그 하녀가 누굴까요? 이게 바로 빌라입니다, 빌라.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이 빌라,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빌라를 야곱에게 줘서 애를 낳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빌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 하녀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신분 상승을 해서 이 빌라가 아버지의 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서 그 어머니들의 암투 가운데서 이 첫째인 르우벤이 많이 상심을 했겠죠. 홧김에 이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르우벤은 이와 같은 부정직한 일, 부도덕한 일을 범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35장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갔다? 요셉의 가문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 있어서 그 육신의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들에게는 뭘 더 줄까요? 유산 상속을 더하는 것입니다. 두 배, 세 배, 많게는 일곱 배까지. 왜 그럴까요? 이 장자들은 부모를 공양하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권리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유산을 더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먹여 살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르우벤이 아니고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만 보더라도 요셉에게 장자권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에게서 있어서 야곱이 바라봤던 진정한 장자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르우벤이었겠어요? 요셉이었겠어요? 성경에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르우벤보다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그 요셉,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했던 것이지요. 창세기 37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스 케토네드란 말인데, 그래서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다란 특별한 외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색깔이 입혀져 있는 옷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옷은요, 세마포로 만들었는데 아주 귀한 그런 옷감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이 세마포로 만든 그 겉옷, 외투, 색깔 있는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서 입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요셉이 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장자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 가정 가운데서 자신의 가장 사랑을 주고 가장 애정을 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 때문에 살펴봤지만 14년을 고생했잖아요, 야곱이. 그러한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은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 육적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장자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요셉은 장자의 신분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많은 형제 중에서라는 게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그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맏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첫째 형, 그 첫 아들, 맏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의 동생들인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셨듯이 그와 같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이라고, 성도들의 형이라고, 맏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둘 다 맏아들, 첫째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닮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던 그런 모습은요, 둘 다 형제들의 죄를 지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요셉을 드러내고 소개하면서 요셉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에 있어서 드러낼 때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 주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그가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지적하고 일러 바치는 그런 고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의 장면인 거죠. 여러분 아마 성경을 깊게 보신 분이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하면서 첫 마디를 뜬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한 것이죠. 회개해야 돼 너희들. 너희들한테 죄가 있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돼 라고 지적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과 똑같이요? 요셉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을 빗대어서 비슷하게 또는 일치되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또 세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요셉과 예수님 모두 다 당시의 노예 가격으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장면이죠. 근데 요셉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에 팔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은 맨당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죠. 20과 30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치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의 노예로 팔리는 이때 당시에 노예 가격이 은 20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요셉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노예 가격이 당시에 통용되는 가격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 주냐면 당시에 노예 가격의 적정 수준으로 요셉도 팔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 가격에 맞게 팔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네 번째로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 둘 다, 여러분 참 이것도 좀 특이해요. 두 명의 다른 죄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한번 보세요. 40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2절 3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말씀 안 본 분들은 이것은 무슨 말인지 기억 못하겠지만 말씀을 창세기를 한 번이라도 봤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이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와서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뒤에, 여기도 왜 3일이라는 게 등장해요? 3일 뒤에 당신은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얘기하니까 당신 3일 뒤에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함께 있었던 두 명의 죄인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자 우리 번갈아 하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한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을까요?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 짤막하게 이게 앞뒤 전혀 설명 없이 이 이야기가 쑥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행악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의 구원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것이 아구가 맞도록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경을 통과쳤으면서 맞춰간 소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의 1600여 년이라는 그 시간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춰가시고 만들어가시며 진행해 오신 앞뒤가 정확히 맞는 그러한 역사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게요. 다섯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 둘 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고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봤잖아요. 아까도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의 모의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가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요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모함으로 인해서 매질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형태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 둘 다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되고 형들을 이렇게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먼저 보내심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형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를 죽였던 그 인간들, 그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유명한 구절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곱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 둘 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그들 다 구원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1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4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애굽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이게 애굽식의 발음입니다. 애굽의 이름인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가 이름을 수여받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거죠. 이게 뜻이 뭐냐면요. 이게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해석을 하면요.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럼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자신이 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를 그는 깨달아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보낸 이유는 그들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요셉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체성은요, 그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인 거예요. 그들의 형제를 구원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요셉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아무 죄 없이 죽고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그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이 모습들이 요셉과 예수님이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시간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짧게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냥. 또 이 요셉과 예수님은 뭐가 닮았냐면요. 둘 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점이 닮아있습니다. 둘 다 이집트로 내려가요. 또 하나 이 둘 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사슬에 묶이게 되고요. 예수님도 사슬에 묶이는 바다를 당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둘 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요.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 유혹 가운데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당시 노예에서 그것을 거절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또 하나,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살 때부터 공생을 시작하죠? 30세에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가. 이것이 닮아있어요. 또 하나,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서 형들에게 보냄을 받았고요.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그의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일을 입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이것도 참 놀랍다 생각해요. 요셉과 예수님 둘 다 그 모함과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신문받고 그 죽음의 형벌을 받는 데 있어서 둘 다 똑같이 뭘 하지 않을까요? 둘 다 똑같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변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라도 항변을 할 수 있고 한마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도요, 그 14장이라는 창세기에서 긴장을 얘기하지만 한마디도 이런 방구도 그가 그 일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는 모습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모함과 그 거짓 증언 가운데서도 한마디 이런 방구지 않고 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순전한 양으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요, 이러한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과 요셉의 닮은 모습을 101가지나 찾아냈어요. 101가지. 제가 그거 다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충분히 근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다면 창세기의 결론은요, 요셉과 같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구원받게 될 것임을 결론적으로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요셉의 꿈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다라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꿈이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소망 가운데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배우십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간혹 가다 받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이 누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우린 뭘 해야만 구원을 얻고, 뭘 해야만 천국 가고, 뭘 해야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뭘 잘해야만 교회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거라고요. 아무 값 없이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는 거라고요. 기독교는요, 이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과 같이, 자, 3주 동안 이 결론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잘 되는 거라고요. 서로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감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누명이고 그게 잘못되고 오도된 일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떨어진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이 그가 구원 가운데 있고 복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거라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 생사회복이 우리의 조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조음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조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한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한 자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구나, 참 감사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기뻐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고, 슬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고, 내가 좋아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고, 내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안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길 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당해내길 원해요. 여러분 잘 되고 있으세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 저주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못 되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나요? 예, 네, 좋아요,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예수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노예생활이든 감옥이든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성공한 삶이고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참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